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눈떠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. 한껏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뛰어 너는 느껴서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 나가 우리가 아니어도 슬픔이나 힘어도 먹구름은 또 뛰고 나 그동안 꿈속이었고 한없이 구겨지고 나에게는 지켜지고 언젠가 내가 아니게 된다 싶어도 괜찮아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 모든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 How you do? I'm fine 내 하루를 Oh my God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괜찮아 깜깜한 밤에 숨을 찾는 꿈을 흔들어 놓지만 두렵지 않은 걸 괜찮아 괜찮아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 이제 나의 손을 놓을게 I know I'm on my mind mind 가슴 just fine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 더 이상은 슬프지 않을래 I could see the sunshine shine shine I can ask you to it, no option now. I'm just fine. 걱정 마. 이제 우주 믿고 네 목소리 모두 알아주니까. I'm so fine, you're so fine. 슬픈 상처는 모두 다 이미 지나가 두목에 대한 웃음을 보내주자고. We so fine, I'm so fine, you're so fine. 우리들 미래를 기쁨 막아서 찾으니 걱정을 접어둔 채 이제 즐겨주고 있어. 차가운 내 심장은 너.